넌 내게 이미 too deep. 하다는 네 마음 종일 날 생각 중에 모른 척한 이유 그도 너일 수 you babe. 내 신경을 집중해 또 흘리는 날 전는 your eyes. 이미 나에게 사로잡혀 no way out, no way out. On your lips something sweet, you and I 지금 그대로 생활로. Hey every time you touch me, daddy. Every time you touch, you get a rush, and I like it, like the way that you're holding me tight. I like it, like it.